어서 오세요. 뭘 찾으세요?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.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. 이건 어떠세요?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.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? 아니요. 다른 색깔도 있어요. 여기서 골라보세요.